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배스펌프일까요? 서점에 갔다가 오늘 살 힘이라는 책에 기록된 문구 하나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 문구는 이것입니다. 절망뿐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나를 다시 살린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한 크리스천 블로거가 홀리바이블.com이라는 곳에 부흥이 필요한 26가지의 지표들이라는 글을 소개했습니다. 주보 받으셨나요? 주보. 주보. 주보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 띄우셨나요? 화면은 띄웠나요? 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언제 부흥이 필요하냐? 자, 첫 번째로는 과거에 사랑했던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두 번째, 세상적인 관심이 그리고 관심과 일들이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세 번째, 성경과 기도를 하는 것보다 TV 시청, 세속적인 서적들을 더 가까이 할 때. 네 번째, 기도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거나 기도를 바라지 않을 때. 다섯 번째, 돈을 기부하기보다는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할 때. 여섯 번째, 교회가 즐거움과 열정이 없는 곳이 됐을 때. 일곱 번째, 머리로 아는 진리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을 때. 여덟 번째, 증인으로서의 노력을 게을리할 때. 아홉 번째, 스포츠나 여흥을 위한 시간은 있지만 정작 성경과 기도를 위한 시간이 없을 때. 열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을 때. 열한 번째, 영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 열두 번째, 주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구원보다 우리의 직업과 경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열세 번째, 기독교인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지 않을 때. 열네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철학,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따라가고 있을 때. 열다섯 번째, 우리의 기도에 열정이 없을 때. 열여섯 번째, 식어버린 마음과 눈물 없이 살아갈 때. 열일곱 번째, 대충 찬양을 하고 예배가 활기참을 잃어버릴 때. 열여덟 번째, 우리 삶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의 증거를 보지 못할 때. 열아홉 번째, 예배가 지루할 때. 스무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신 일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신경 쓰일 때. 스물한 번째, 세상과 별 차이 없이 살 때. 스물두 번째, 지옥의 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동료, 가족, 지인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스물세 번째, 우리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스물네 번째, 불가능한 일에 대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을 실천하지 않을 때. 스물다섯 번째, 성령이 우리의 마음, 결혼, 교회에서 떠나버렸을 때. 스물여섯 번째,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망각했을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부흥이 누구보다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부흥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부흥 운동이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시야 때의 부흥이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때의 부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중요한 원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흥의 원리를 좀 깨달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부흥은 일어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즉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만족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왜 제자훈련 받을 때 삶이 변화하는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말씀 듣기를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 어떻게 수문 앞 광장 부흥회가 시작이 됐습니까? 일곱째 달, 우리로 치면 신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년의 백성들이, 그것도 모든 백성들, 몇 명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자원함으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 듣기를 사모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말씀을 진짜 사모해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도 어떻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동안? 6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전 청년부 할 때 수련회 때 5시간 동안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저를 죽일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자 보십시오. 6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그게 하루에만 끝난 게 아니고 첫날부터 무려 끝날인 일곱째 날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덟째 날이 됐는데 또 뭐 한 거예요? 또 집회를 열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집회를 길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졸면서 풀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다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자 에스라가 와서 이제 말씀을 펴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일어섰습니다. 아니 왜 일어났을까요? 왜요? 일어서다라는 것들은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불과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겁니다. 음악회를 끝나도 감동받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찌 그냥 앉아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 본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응답합니다. 게다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청년 집회에 다른 교회에 한번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가득 찼는데 제가 그때 이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아멘 청년들이 이러는데 와, 이 청년부 목사님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야, 진짜 여기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야, 이 리액션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막 즐겁게 또 같이 뭐 고민하는 것들을 나누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한국 성도들은 조금만 설교를 길게 해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인도인들은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려고 집에 가지 않아서 밤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와, 선교사님 말씀 진짜 잘하시나 보다. 와, 말씀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들이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떠나 있는데 정말로 물을 떠난 고기처럼 막 그렇게 메마르고 힘들고 갈증나고 죽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발 더 나가 진정한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을 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역경에 무릎 꿇지 마라라는 책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 있었던 기록을 남겼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기독교와 예수님을 조롱하는 연극이 공연되었습니다. 이때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는 이유로 알렉산더 로스톱제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남자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연극은 시작되었고 그는 연극에 절정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두 구절을 아주 멋있게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갑자기 이 구절을 버퍼링 걸린 것처럼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하더니 갑자기 눈에서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너무나 긴장을 해서 이제 뒤에서 다음으로 진행하라고 계속 사인을 줬지만 그는 끝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대는 막이 내렸고 연극은 망쳐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 연극에서 회개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분석하기 위해 말씀을 보고 읽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막 엉엉엉 운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왜요?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본문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이세요? 자,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그들이 갑자기 왜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갑자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것은 해석해준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제가 제자 훈련하다가 한 이제 영적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한 이제 청년이 이렇게 이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 한 달은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달이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시작한 알바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정리해고에 들어가게 되면서 한 주에 두어 번씩 나를 포함한 동료들을 일대일로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면담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표정과 말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현재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며칠 동안 반복되다 보니 일터의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나도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은 그나마 지키려던 나의 마음까지도 가져가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내 마음조차 내가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일터로 향하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직장의 문제와 반복되는 힘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머물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죄가 더 큰 문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말씀이 깨달아지자 눈물이 흘러나왔고 회개와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의 청년의 시절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의 변화로 인하여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진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아니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부흥은커녕 좌절과 낙심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을 듣지만 주일날 예배하지만 주중에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저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부흥이라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부흥, 그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심의 특징이 가장 만개되어 드러난 때가 바로 부흥의 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참된 회개 그리고 참된 회심이 있었다면 그게 곧 부흥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으로 와, 느헤미야 때 진짜 부흥했구나라고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자, 9절 보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나만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울려 회개하는 백성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서 말씀 듣는데 갑자기 황제 자매가 막 너무나 은혜 받아갖고 막 꺼이꺼이 막 우는 거예요. 눈물 콧물. 근데 제가 이렇게 다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울지 마. 울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하겠죠? 어머, 이중 목사 미쳤나 봐. 막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 이상한 일들인데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 일을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날은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그날이 여호와의 성일, 즉 거룩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분이라 눈물 흘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날은요, 적어도 그날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룩한 날, 죄와 허물로 망가져 있었는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지도자들이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단 것을 먹고 싶네요. 단 것을 먹고 봐봐.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즉 죄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의 기쁨, 그 기쁨을 인해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그 기쁨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진짜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분명하게 더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다. 그제야 그들은 계시의 내용을 깨닫고 그 낭독한 내용을 이해했던 것이다. 그제서야 그들은 계시 내용을 깨닫고 그 낭독한 내용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 가운데에 말씀이 언제 우리 가운데 체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때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머리 가운데 아는 대로 말씀 가운데 주신 감동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좋은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만, 우리가 지금 믿는 대로만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저는 우리의 삶은, 아니 이 나라는, 이 민족은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내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계속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일구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흥, 순종한 말씀으로 인해 계속해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 부흥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한국 기독교의 화두는 무엇이었습니까? 어게인 1907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1907년도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어요. 1907년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100년 전에 평양에서 엄청난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날 만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하나님은 평양의 장대영 교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부흥이 일어났냐면, 부인이 하도 교회 가니까 이제 술 주정뱅이, 그 당시 가운데는 사실은 다 아편도 좀 하시고 마약도, 그 다음에 이제 술도 되게 자주 마시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부인을 계속해서 교회 갔다 하면 두드려 패고 그랬는데, 이 부인이 또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내가 이 부인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낯을 들고 막 가가지고 교회 문을 잡는 순간 회개가 터져나와서 문고리를 붙잡고 하나님, 정말 이 실화입니다. 실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의 끔찍한 죄가 깨달아지고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자기의 죄를 막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꼬꾸라져서 여기저기서 통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거짓말했던 것, 시기, 미움, 질투, 음란, 도적, 살인, 우상숭배를 회개하면서 자기의 머리에 쥐어뜯으며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신학자인 박용규 교수는 그의 책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그때 부흥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통회와 흐느낌과 기도 속에서 8시에 시작한 그날 집회는 무려 6시간이나 계속 되었다. 여러 남자들이 곧 일어나 자신들의 죄악들을 간절히 통회하면서 울부짖었고, 다른 사람들은 간절히 울부짖으며 바닥에 꼬꾸라졌다. 그리고 통회가 끝난 후에 기쁨, 대단한 기쁨과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지금까지 누구도 꿈꾸고 누리지 못한 기쁨, 그것을 체험한 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따라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과 탐욕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에 오늘 그때의 그 부흥, 느헤미야의 그 부흥, 아니 죄로 인하여서 통회와 그 죄를 용서받은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진정한 부흥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